기도할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걱정, 우리의 모든 근심, 삶의 모든 어려움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전반적인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 주님께서 맡아주셨어서, 주님께서 대신 인도하여 주셨어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어서, 주님 역사하여 주셨어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 예수님 살아나셔서, 오 주여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세계보다 무거운 죄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님이신 주님, 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그냥 떠나서 오라 마시라 마라 주여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주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셨는데 첫번째로 그렇게 나의 주님을 이해하셨소. 내가 주님을 이해하셨소. 내가 주님을 이해하셨소. 모든 삶의 신나 수업 가운데 쓰러지는 모든 잡혔던 이 열악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 내 죄를 드립니다. 내 영광을 기뻐하여 주셔서 저 청소년 후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주여 누가 되어갑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 어디 보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 어디 보입니까? 주님 역사하신다 어디 보입니까? 주여 주여 주여 주여 그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셨소. 아버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셨소. 기도하실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원생명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선포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장생명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돌아올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여 복음의 선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걸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셨어서 아버지 역사여 주셨어서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장생명교회 모든 마음으로 나갈지어다 장생명교회 복음의 선포로 나갈지어다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너희 장생명교회 든든히 설지어다 복음이 옹성할지어다 건강한 교회가 완전한 복음을 온 누리에 선포할지어다 건강한 교회가 완전한 복음을 온 누리에 선포할지어다 풀필도 Holy Ghost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여 예배 가운데 아버지 임자여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면서 할렐루야 예수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것은 전반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반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셀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원 섬유지를 사랑할 수 있고 전반전 6개월 동안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하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고 구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에 세워주시고 우리 창원 섬유교회 아버지 전대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신령들 갈급하고 예배되고 준비된 자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 많이 많이 삼아주시고 후반에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주님, 우리 목사님이 개혁하고 준비하는 것 주님 아시죠? 아름답게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 개혁하는 우리 집안 성지시켜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 멋지게 성지시켜 주시옵소서. 사랑 주님, 우리 창원 생명교회 또 17년 1월 달에 필리핀 선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 말, 그 나라 말도 할 줄 모르고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혜와 청년 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잘 배워서 아버지 그들에 가서 많은 신부들 만날 때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말할 때 또 전도할 때 그런 걸 잘 배워서 잘하시게 도와주시고 많이 열매면은 아버지 풍성한 정말 일생의 처음이고 마지막 그런 마음을 갑니다. 정말 처음이고 마지막 갑니다. 가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참 성팔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신령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겨서 그 삶 속에 어렵고 힘든 것을 예수님으로 잘 이기고 승리해서 아버지 천국 백성을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가라는 체력을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가서 하려면 강한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한 체력을 주시고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정말로 가서 주님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 잘하고 멋지게 도와줄 간절히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창원 새벽교회 사랑하는 아버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귀한 복이 널리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동일 홍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찾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하며 정말로 귀한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가더라 찾아게라 주님의 그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세워주셨어도 악한 마귀는 두루 살피는 찾고 아버지 어떻게든 한 사람을 더 넘어뜨리려고 바라갈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를 대적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아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에 올바른 설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라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손을 다시 굳게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칠삼팔기 이렇게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전인갑들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승리는 내 것이다. 승리는 우리 창원 세대의 것이다. 오직 승리만의 미술들 믿습니다. 놀라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천만들의 아버지 축복하신 아버지 아버지 후반들의 더 놀랍게 우리 창원 생명교회를 통하여 역사시를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귀한 자녀로 세우셨사오니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귀한 진리의 복을 전파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주님께서 멋지게 주사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해서 적은 물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예배드리고 대구 또 교회를 갑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 사랑 가운데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교자에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시간 내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다 오가는 길을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피곤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면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